solleño. Nam kamye 너를 쫓는 진주 처녀야. 꽃잎에 전을 담아 강물에 띄워 흐르는 물결에다 소원을 푸는 아하 그 얼굴 그리워라 진주처녀야. 남강에다 배를 띄우고 님 그려 너를 찾는 진주 처녀야. 열아홉 순정 다해 사랑했기에 흐르는 물결 따라 님 찾아가는 아 어쩌라 곱게 여민 진주처 녀야.